남조선 유남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2일 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집단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공민들을 불법적으로 억류한 괴뢰당국을 비난했습니다.